동화 한국어 버전 별이 빛나는 슬리퍼. 아주 먼 옛날, 아주 추악하고 못된 성격의 마가렛 여왕이 살았어요. 그녀는 너무나 나쁘게 자신의 충신들에게도 못되게 대했죠. 이 수프는 왜 이렇게 얼음같이 차가워? 경비병, 이 자를 당장 지하 감옥으로 보내거라! 하지만 여왕님, 그건 만든 지 몇 분 안 됐는데요? 불쌍한 요리사는 잘못한 게 없었지만 식당에서 쫓겨났어요. 그런 여왕의 가장 충실한 신하는 옥타비우스였어요. 그 역시 못되고 사악했죠. 딱 그의 여왕처럼요. 하지만 여왕의 백성들은 그녀의 통치 방식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그저 빵 부스러기로 삶을 연명하며 묵묵히 일할 뿐이었죠. 어느 날 아침, 분수를 지나가던 두 명의 소녀들은 마을 광장 중앙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한 쌍의 슬리퍼를 발견했어요. 그 슬리퍼에는 별 장식이 붙어있었고 슬리퍼라고는 생각이 안 들 만큼 눈부시게 빛났죠. 맙소사, 저 슬리퍼 진짜 예쁘지 않아? 진짜 아름다워. 저 별 주변으로 은하수랑 별자리가 회전하고 있는 것 같아. 저 슬리퍼는 어디서 나타난 거지? 별의 요정들이 선물로 준 게 분명해. 소녀들은 곧장 친구들에게 별이 빛나는 슬리퍼에 관해 얘기를 하였고, 순식간에 이 소식은 왕국 전체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슬리퍼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된 옥타비우스는 생각했죠. 슬리퍼에 관한 소식을 마가렛 여왕에게 알려야겠어. 아마 그에 대한 보상을 주겠지. 옥타비우스는 여왕을 찾아갔어요. 그는 여왕에게 그 아름다운 마법의 슬리퍼에 관해 얘기해 주었죠. 소식을 들은 마가렛 여왕은 기뻐하며 그 슬리퍼를 당장 손에 넣고 싶다고 생각했죠. 지금 당장 가서 그 슬리퍼를 내게 바치도록 해라, 옥타비우스.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여왕님. 허, 방금 내게 불가능이라고 했어? 감히 여왕의 명을 거역하다니! 경비병! 저자를 지하 감옥에 가둬라! 경비병이 옥타비우스를 붙잡아 지저분한 지하 감옥에 던지려던 그때 그가 소리치며 말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여왕님. 슬리퍼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잠깐! 들려오는 소문으론 그 슬리퍼는 오직 자격이 되는 자만 소유할 수 있고, 그 자가 슬리퍼를 다른 이에게 넘겨야만 비로소 다른 이도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 분명히 내가 그 자격 있는 사람이겠네. 나는 여왕이니까 내가 가서 당장 그 슬리퍼를 손에 넣어야겠어. 아까 시킨 대로 지하 감옥으로 보내. 여왕은 자신의 마차를 불러 곧장 마을 광장으로 향했어요. 왕실 호위대가 행진하며 마차를 이끌었죠. 그들은 깃발을 흔들며 여왕이 마을 광장에 행차하셨음을 널리 알렸어요. 이를 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각양각지에서 광장으로 몰려들었고, 별이 빛나는 슬리퍼 주변을 둘러싼 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았죠. 이윽고 마차가 마을 광장에 도착하자 왕실 호위대는 레드 카펫을 펼치고 양옆에 나란히 섰어요. 호위대장이 한 발 앞서 말했죠. 기내하는 자만이 신사 숙녀 여러분, 여러분께 우리의 여왕님을 소개합니다. 마가렛 여왕 납시오. 마차의 문이 열리고 마가렛 여왕이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등장했지만 사람들의 눈은 오직 슬리퍼만을 향할 뿐이었어요. 저들은 내가 여기 온 걸 모르는 거야? 자신의 등장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자 여왕은 곧장 난리를 치려고 했으나 그 순간 마을 광장 중앙에 놓여진 슬리퍼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 저 슬리퍼는 정말이지 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아름다운 신발이로구나. 여왕은 그 아름다운 슬리퍼에 매료된 나머지 빠른 걸음으로 거의 뛰다시피 그곳까지 달려갔어요. 모두들 내가 이 아름다운 슬리퍼를 신는 위대한 순간을 보러 이렇게 와줘서 고맙군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내가 슬리퍼에 발을 대자마자 난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통치자가 될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날 부러워하겠죠? 그리고 여왕은 슬리퍼에 발을 올렸어요. 그녀는 황금 구두를 벗고 그 위대한 슬리퍼에 조심스레 발을 갖다 대었죠. 그런데 여왕이 슬리퍼에 발을 넣으려는 순간 슬리퍼는 그녀를 피해 옆으로 움직였고, 그로 인해 사악한 여왕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작은 소리로 키득대며 웃었죠. 뭐가 좋다고 웃어? 여왕은 곧장 일어나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알다시피 내가 이 먼 곳까지 오느라 좀 피곤해서 말이야. 그래서 이 슬리퍼를 한 번에 신을 수 없었던 거야. 여왕은 다시 한번 슬리퍼에 발을 올려보았지만 이번에도 슬리퍼는 옆으로 도망가고 말았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여왕이 그 슬리퍼를 신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에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우리 여왕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봐. 그럴 줄 알았어. 태양처럼 밝은 영혼과 달빛처럼 착한 심성을 가진 자만이 마법으로 만들어진 저 슬리퍼를 신을 자격이 있으니까 말이야. 여왕은 자신이 그 슬리퍼를 신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성으로 돌아온 마가렌 여왕이 왕좌에 앉아 분노하며 걱정할 때 그녀의 충신 중 하나가 다가오더니 옥타비우스가 슬리퍼를 얻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전했어요. 당장 그 자를 내게 데려오너라.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싶구나. 그렇게 지하 감옥에서 석방된 옥타비우스는 여왕 앞에 섰어요. 말해보게 옥타비우스, 그 별처럼 빛나는 슬리퍼를 가지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공주님을 찾으세요. 노코비아의 공주죠. 그 공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유하니 분명 그 슬리퍼를 신을 자격이 충분할 겁니다. 지금 날더러 내 슬리퍼를 그냥 그 모르는 여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건가? 아니요, 여왕배야. 공주가 그 슬리퍼를 신으면 다시 돌려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왕님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분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구나. 그 공주의 성으로 서신을 보내 내가 여기서 공주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겠노라고 전하거라. 다음날 노코비아의 공주가 찾아왔고 슬리퍼가 있는 마을 광장으로 향했어요. 공주는 발을 올려보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어요. 마법의 슬리퍼는 그녀의 발 역시 거부했죠. 쓸모없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여전히 내 것이 되지 않았다고. 부디 용서하십시오, 여왕폐하. 당장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옥타비우스는 숲속에 사는 나이 많은 노파를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노파를 찾은 그는 어느 양치기의 딸 앨리스에 관해 듣게 되었죠. 그 앨리스라는 소녀는 온 나라를 통틀어 가장 착한 사람일세. 태양광처럼 밝은 영혼과 달빛처럼 착한 심성의 소유자라 할 수 있지. 좋군요. 제가 찾고 있는 사람이 정확히 그런 사람입니다. 옥타비우스는 노파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 양치기 소녀를 찾으러 떠났어요. 마침내 앨리스를 만난 그는 그녀에게 모든 걸 설명해줬고 앨리스는 여왕을 돕는 데 동의했죠. 그들은 함께 마을 광장으로 향했어요. 반짝이는 슬리퍼를 보고 앨리스는 불안하게 말했어요. 저 신발이 제게 잘 맞을지 모르겠어요. 저 슬리퍼는 제겐 너무 커 보이는걸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앨리스가 그 신비로운 슬리퍼를 신기만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그녀가 발을 대자 별이 빛나는 슬리퍼는 갑자기 점점 줄어들더니 그녀의 발에 꼭 맞는 크기로 변했어요. 양치기 소녀가 맞았어. 앨리스가 온전히 슬리퍼를 신자 신비로운 마법의 불꽃들이 그녀 주위를 감쌌어요. 완벽해. 정말이지 아름다워. 이제 다 됐으니 어서 그 신발을 내게 건네려무나. 빨리! 앨리스는 끄덕이며 기쁜 마음으로 슬리퍼를 여왕에게 건넸어요. 마침내 마가렌 여왕이 슬리퍼를 신자 또다시 신비로운 불꽃이 나타나 여왕과 앨리스를 감쌌어요. 그러자 갑자기 여왕의 옷은 양치기 소녀의 옷으로, 양치기 앨리스의 옷은 여왕의 왕복으로 바뀌어버렸죠. 무슨 짓을 한 게냐? 당장 옷을 되돌려 놓도록 하여라! 당신은 이제 여왕이 아닙니다. 경비병, 저 불쌍한 여인을 당장 지하 감옥에 가두도록 해라. 반역자, 네가 감히 날 감옥으로 보내려고 해?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멈춰라!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옥타비우스! 잠깐, 이렇게 무력으로 할 필요 없어요. 분명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왕이 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앨리스가 너무나 이타적이고 착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때 우연히 그곳에 있던 노파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슬리퍼는 이제 앨리스의 소유가 되었다네. 자격이 됐으니까. 비록 직접 신고 있지 않더라도 오직 앨리스의 명령만을 듣게 될 테지. 지금 이 마법을 다시 되돌리고 그녀의 지위를 돌려주기 위해서는 앨리스 네가 직접 마가렛 여왕이 그동안 왕국에 벌였던 모든 악행과 나쁜 행실들을 용서해 주어야만 하지. 앨리스는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기에 여왕을 용서했어요. 제가 뭐라고 여왕님을 용서하겠어요. 하지만 그게 이 마법을 되돌릴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럴게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왕님. 온 마음을 다해서요. 앨리스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다시 한번 신비로운 마법에 휩싸이더니 마가렛 여왕과 앨리스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별이 빛나는 슬리퍼는 앨리스에게 돌아갔죠. 정말 고맙구나, 착한 앨리스야. 덕분에 내가 저지른 잘못을 깨달았단다. 이제 나도 겸손과 친절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 마법의 슬리퍼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이제부터 여왕의 자격에 맞게 백성들을 위해 일하겠어. 이를 들은 백성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마가렛 여왕님 만세! 마가렛 여왕님 만세! 마가렛 여왕님 만세! 그 후 마가렛 여왕은 반성하며 백성들에게 많은 걸 베풀었죠. 신발 한 쌍과 나눠 먹을 만큼 충분한 음식들을요. 그렇게 자마니아의 모든 백성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한편 앨리스는 별이 빛나는 슬리퍼를 돌려주었고 슬리퍼는 다시 광장에 놓여졌어요. 그곳에서 슬리퍼는 반짝반짝 빛나며 사람들로 하여금 친절함과 겸손함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답니다.